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냐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Yeah. 영광스러운 이 온 Thank you.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그냥 주님의 뜰에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뜰만 밟고 지나가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로, 주님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짓밟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 앞에 죄짓고 제대로 살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3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성교, 송성현, 이수민 주님 이 3대 사역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하신 그 기전들이 주님 이 기전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표정 하나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부림침 그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목사님과 저가 각 가정마다 기도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속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창원생명교회에서 한 19식구들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자는 그 목표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저자신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저자신한 믿음을 주님 지키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약물에서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목자 되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삶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소풍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주신 그 자연 속에서 치료받고 위안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운전하는 목사님에게 주님 건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안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속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또 이 계절에 우리가 특별히 또 시간을 내고 만들어서 또 오후에 있을 때 이 소풍 가운데도 여러분 자연을 만끽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기뻐하시고 정말 행복하고 복된 시간들 또 걸으시면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10주간의 행복 모임을 이제 마쳤습니다. We finished 10 weeks of the happy meeting. 우리가 10주간의 행복 모임을 이제 마쳤는데요. October 9th, the Sunday, we received two scriptures from God. Mark chapter 4, verse 19 and 20. Psalm chapter 73, verse 28. Brother Liu and Sister Kim, they received two scriptures in service time, in the morning service time. So 우리가 10월 9일 날 우리가 마가복음 4장 말씀과 시편 73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남철 부형님과 또 소망셀더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이 이번 행복 모임을 마감하면서 또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리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행복 모임을 이제 마감하시면서 우리 끝으로 이번 행복 모임 구호 같이 한번 우리 외치겠습니다. 행복 모임 하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행복 모임 하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행복 모임 하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아멘! 우리가 원하여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회 사역을 때로는 이 방향으로 때로는 저 방향으로 이끄시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3대 선교지로서 이주민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저 북한 혹은 탈북민 그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주민, 청소년, 탈북민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심점이 없죠. 전혀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전혀 다른 세 가지를 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 된 삶, 이 땅 가운데 나그네 된 이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아직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그 젊은 시절의 나그네들, 이주민, 자신의 터전을 떠나와서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그 나그네들, 탈북민, 언젠가 돌아가야 될 고향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도 같은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나그네 된 그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나그네 된 그들 곁에 함께 위로하며 우리 교회의 비전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 결국 그 사람들은 인생의 나그네, 이 땅의 나그네, 떠나간 이들, 떠나온 이들, 방어하는 이들, 바로 나그네를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또 이주민, 또 탈북민, 그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그네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Our church is the three mission points. The first, migrants. The second, youth. The third, North Korean peoples. But I think this is very different point. But then God said to me, three different points, but they are just one. They are the travelers of life. They are guests. So we have to help the traveler of life. They will meet Jesus. in their life. And they will also join our community. 마가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30, 60, 100, 아니 더 나가서 천만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고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먼저 갖추어져야 될 부분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조금만 지어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좋은 땅은 딱딱한 땅이 아닙니다. 돌이나 잡초나 다 골라내서 숨쉬는 부드럽고 정말 좋은 땅, 영양에 풍부할 수 있도록 퇴비나 거름을 주어져서 정말 못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 땅, 바로 그것이 좋은 땅이지요. 그러나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그 속에서 뽑혀지고 제거되어지고 혹은 사라져야 할 돌들, 잡초들 혹은 필요 없는 것들은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밖에 이런저런 욕심들입니다. 그것들이 제거되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좋은 땅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들어지고 받아지게 되고, 그런 뒤에야 결실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을 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축복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때로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과 부유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시려면 좋은 땅 되셔야 합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을 뽑아버리셔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들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 돈입니까? 아니요, 돈 맞습니다. 돈이 이 땅을 지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돈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길 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욕심들 가운데서도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혹은 여전히 척박한 땅으로 만들게 할 것입니다. 아멘. We all want to receive blessing. We want to bear many fruits in my life. So you have to change your field to good. If you want to change your field, remove every bad things in this field. Then you can hear the word of God, you can receive the word of God, then we can start bear fruits. We all want to receive blessing in my life. If you want to receive blessing, an abundant life, the first, we have to hear the word of God and receive and change your field as good and remove any bad things in your life, even though any bad habit. 그리고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의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홍진성 자매님께서는 인천에 가셨습니다. 그분의 최근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에 왜 가냐면요, 인천에 드디어 탈북한 어머니와 남동생이 한국에 도착을 했고, 인천에 있는 그 안기부, 보통 하나원이라고 합니다. 하나원. 그 하나원에서 지금 어머니와 남동생이 이제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오늘 면회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그가 오늘 올라가면서 주일 예배 같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함께 나누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여동생이 탈북은 했지만 북한에 억류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돈을 보내야지만 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얘기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과 시간들을 바꾸셔서 그냥 올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고 계십니다.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아마 길을 면 한두 달 안에 또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또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의 인생이 언제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을 그분이 주관하신다 깨달았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아멘.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분만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11월 17일이 되면 이제 한국은 모든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수능 당일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시험 하나로 그들의 모든 수고함이 이제 결정나게 될 텐데, 수고한 만큼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공부 안 했어도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준비 안 했어도 뭔가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가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하고 수고한 만큼 주님 내가 놓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들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든 주님 밖에 있든 이 땅 가운데 수고한 모든 이들이 정말 정직하고 합당하고 올바르게 시험 가운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처럼 우리나라 가운데 정직함과 공정함이 더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한 만큼 정말 기쁨으로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또 주부 형님, 또 우리 둘째 딸 우리 윤지, 홍은이, 홍은이도 이번에 또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기도하며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0주간의 우리의 행복 모임을 이제 마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행복 모임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속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좋은 밭이 되게 하시며 그 행복 모임 가운데 우리 안에 악하고 부족하고 나쁜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고 자라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비한 탈북민 가정을 얻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을 또한 기대해 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창원생명교회 가족들 이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하시며 또한 이번 주간에 깨들 그 수능 시험 가운데도 우리 홍은이를 비롯한 모든 전국의 수험생들 그들이 수고하며 땀 흘려 힘쓰고 애쓴 것에 합당한 보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한 주간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또 있을 소풍 가운데도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안전한 운전이 되게 하시고 아멘. 또 소풍을 들어가거나 주차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좋은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또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아름다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또 기쁜 시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